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제방송망 머리따니의 인터넷 신문들인 알샤르크 알여움 알바딜, 인터넷 통신 안바알 왓단, 미국의 인터넷 통신 NK 뉴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5중읍 7년대 칭호쟁취운동 열성자대회를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우회 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5중읍 7년대 칭호쟁취운동 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 5구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올렸습니다.